우리는 살다가 살면서 물음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물음표. 여러분, 물음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질문을 의미합니다. 질문. 이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종종 아주 커다란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 아시죠?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된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사과는 왜 땅에 수직으로 떨어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이 물음표를 찍고 나서 인생의 큰 전환을 가져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로 유명한 이영표 선수가 사람 참그 축구보다도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으면 목사인 저도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의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싫어했습니다. 제 눈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존 대상을 정하고 그것에 세뇌당한 불쌍한 이들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는 사랑하라 해놓고 정작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말과 행동들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고 난 후에 무언가가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의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귀신은 어느 정도 믿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하나님이란 그분께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 물컵을 잠깐 들어올려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잠깐 제 앞에 나타나 보세요.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의심 많은 제 마음을 한번 바꿔 보세요.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마음에 아주 뚜렷이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주위에 있었는데 내가 나를 보지 못했단다. 이런 음성이 뚜렷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그때로부터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영표 씨가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그 하나님께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 질문들은 거룩한 질문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아주 정금 같은 신앙을 낫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사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원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아주 의문투성입니다. 의문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의문들에 너무나도 자상하게 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의문은 어느 순간 이 기드온의 의문은 신뢰와 순종으로 바뀌었고 나아가서 감탄과 감격과 환희가 되었어요. 바로 기드온의 인생은 물음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기드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제가 사사기 6장, 7장을 쭉 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의문의 단계입니다. 의문의 단계. 즉 기드온은 맨 처음에 의문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합병당했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그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당한 억압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은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일본은 전쟁을 위해서 저 대륙을 정복하겠다고 무수한 물자와 식량을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수탈해 갔습니다. 무기 제작을 위해서 철도, 선로, 또 홈이나 쟁기 같은 농기구는 물론 집안의 밥그릇, 숟가락, 심지어는 요강까지도 다 걷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슷한 장면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늘 한마디로 이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이 한번 쓸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곡식을 파종만 하면은 이 미디안이 습격을 해서 수확물을 싹 걷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장 6절. 6장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무슨 떼같이요? 메뚜기 떼같이. 얼마나 이 미디안이 많은지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서 싹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읽은 11절 말씀, 여러분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장면인데 말씀을 잘 보세요. 어디서 밀을 타작합니까? 밀 타작기가 아니라 어디서 밀을 타작하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원래 밀 타작은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좁은 집 안에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이 약탈해 가니까 그 눈을 피해서 지금 몰래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작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이 천사를 향해서 의문을, 질문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두 가지 의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하나님에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뭐예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그 모든 이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구절이 조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이 오지는 이겁니다. 내가, 네가 바로 답이다. 네가 바로 그 도구다. 다시 말해 그걸 위해서,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부자가 길을 가다가 이 거지 한 거지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서, 한 아이가 불쌍하게 구걸하는 걸 보고서 이 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면서 외치기를, 하나님, 하나님은 왜 저런 거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분노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응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이미 그 아이에게 도움을 베풀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과 너에게 부를 준 것이 바로 그 아이를 위해 내가 베푼 도움이다. 뭐예요? 네가 바로 그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세상이 이럽니까? 라고 할 때에 네가 바로 그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때때로 기드온 같은 이 의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종종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찌 이럽니까? 하나님, 사회가 어찌 이럽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인가?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의문만을 던지지 말고 그 문제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마세요. 의문만 던지지 마세요. 거기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이 기도원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야, 네가 도구가 되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대뜸 15절에 하나님께 한 질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요 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 작고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나는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순순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위대한 모세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요. 나는 언변이 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어려서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 또 나의 가문은 가장 작은 가문이 아닙니까? 나는 가장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시는가? 누구를 부르셔서 일하시는가? 겸손하게 낮아진 자들입니다. 나 정도가 돼야 이 일을 하지 않는가? 나나 되니까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나는 약한데, 나는 미련한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하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으로 그 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할 만한 사람 부르시면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할 때야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의 신앙 단계는 신뢰와 순종의 단계입니다. 신뢰와 순종의 단계. 오늘 기도원은 의문의 신앙에서 신뢰와 순종의 신앙으로 나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세우시니까요. 여러분 7장 1절에 보세요. 7장 1절에 보시면 기드온 주변에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을 도와서 이 그동안 괴롭혔던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다행이죠. 왜냐하면 메뚜기 떼같이 많은 이 미디안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사람 수가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나마 승산이 있으려면 사람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백성들이 꽤 많이 몰려왔습니다. 모인 수가 몇 명이 몰려왔을까요? 여러분 3절 이렇게 보시면 3절 보시면 모인 수가요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3만 2천 명. 여러분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는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조금 뒤로 가서 8장 10절을 보세요. 8장 10절 미디안 군사가 죽은 인원이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1만 5천 명이 남았으니까 더하면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자,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이고 지금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입니다. 절대 많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3절 보니까 이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더라. 아멘.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야, 그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말 많던 기드온인데 아무 말 없이 그 온 사람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오늘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3절에 보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았죠? 몇 명이 남았죠? 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줄면 안 됩니다. 이 만 명이라도 잘 훈련해서 싸워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직도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기는 뭐가 많습니까? 지금 적군은 13만 5천인데 만 명이 뭐가 많습니까? 그 나라님 많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낼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그 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 어떤 사람만요?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치 개가 핥아먹는 것처럼 핥는 자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 수가 몇 명이 되었을까요? 6절에 보세요. 6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 중요한 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모여온 백성의 수를 줄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왜 줄이셨을까요? 지금 이 기드온으로서는 군사의 수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사를 줄이고 또 줄이셨어요. 그런데 그 군사를 줄인 이유가 7장 2절에 있습니다. 왜 줄였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왜 군사를 줄이셨다고요? 이 싸움을 이길 때에 혹여라도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내가 잘해서 군사가 좀 돼서 내가 힘이 많아서 이겼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3만 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마음은 이상해서요. 내가 조금 잘하면 내게 조금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나중에는 내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고생고생하면서 의사도 알 수 없는 그 병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 아 그때 내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게 아닌가. 내가 그나마 관리를 잘해서 나은 게 아닌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내가 취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줄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도 때로는 줄이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3만 2천에서 만 명으로 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진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을 줄이십니다. 때로는 재물을 줄이십니다. 때로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때로는 관계성이 줄어듭니다. 더 있어도 할까 말까인데 자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의 수를 줄이신 것처럼 줄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은요. 오늘 우리 3.1절이 기념예배인데 3.1운동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맞선 운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일본 경찰들이 무자비한 폭력과 학살을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사람들, 그 학생들은 맨몸으로 태극기 하나 들고 거기에 저항한 것입니다. 또한 굉장히 거국적인 운동입니다. 210개 도시에서 210개 도시에서 1500회의 집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사망한 사람이 7,500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4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3.1운동 끝난 직후에 일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해방이 되었는가 하면 1945년 8월 15일 그야말로 홀연히 갑작스럽게 해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3.1운동이 귀하고 숭고하지만은 그 운동 직후에 뭔가가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홀연히 해방이 찾아온 것. 그 3.1운동이 분명히 역할을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때로 줄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원의 군사가 이렇게 줄은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태도가 원래 아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기드온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줄이실 때 3만 2천 명도 많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또 만 명도 많다. 돌려보내실 때 여러분 과거의 기드온 같으면은 따지고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3만 명 가지고도 될까 말까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다 돌려보내십니까? 이렇게 할 만한데 하나님이 이 수를 줄이실 때에 기드온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까 말씀 보세요. 그렇게 말이 많던 그렇게 의문이 많던 기드온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묵묵히 따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뭘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할까요? 아니요. 바로 신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의문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문을 갖고 따지는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문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격과 환희의 단계입니다. 감격과 환희의 단계. 오늘 이 기드온의 변화의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렇게 의문들을 쏟아놓고 나는 못한다고 하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나니까 확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군사를 줄여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 염려가 되셨든지 오늘 거기 7장에 보면요 7장 9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미디안을 치기 전날입니다. 결전의 날 전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 진영은 뭐예요? 미디안 진영입니다. 지금 싸우기 전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 야 너 마음이 두렵거든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 진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들어가서 굴러 들어가서 한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그런데 이 사람 말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 14절 보세요. 이는 이 보리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 미디안 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린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라. 이 말을 이 기드온이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굳게 믿고 확증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오늘 기드온에게 주신 것처럼 믿음의 믿음을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증을 얻은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기드온이 이 광경을 듣고 이 모든 말을 듣고 확신을 갖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내일 결전의 날인데 오늘 밤 기드온은 기쁨과 감격에 차 있습니다. 왜요?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내일 싸움인데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드디어 결전의 날 300명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사를 줄이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기드온은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 300명 하면은 특공대가 되어서 뭔가 아주 중무장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예요? 지금 싸움 나가는 군사들이 나팔은 뭐고요? 항아리는 뭡니까? 횃불은 뭡니까? 이게 지금 싸움 나가는 군사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나팔은 뭘 의미할까요? 나팔은요, 승리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승리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항아리는 뭐예요? 항아리는요,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인간을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항아리는요. 그런데 항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들었어요? 횃불. 횃불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300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 뭘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그 안에 품고 적진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이겼느냐? 이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기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싯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300명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 때에 그걸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횃불을 온통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싸워서 13만 5천의 이 미디안 군사들이 다 거기서 죽고 겨우 1만 5천 명만 남아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일본 경찰의 총칼 앞에서 우리의 선조들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오늘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간 것처럼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대한독립은 멀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마치 오늘 기드온 300용사들이 나팔을 분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믿음으로 외쳤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근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기드온의 신앙이 의문의 신앙에서 신뢰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감격과 환희를 가지고 승리를 맛보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